처참한 래퍼들의 이름과 값어치 외쳐봐라. 반년 만에 전부 까먹지. 도대체 빠난 이 판에 누가 누굴 욕해. 낯설고 새파란 인물들의 판돈이 돈에 잠깐만 봐봐.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 100% 새까만 속을 감춘 도둑과 사기꾼들의 나라. 무식한 소리들만 자꾸 내 귀절에 남아. 절대 기준이라면 그래 네가 전부 까라. 고추도 믿을 못한다면 너 맛 좀 봐라. 다그치고 가르쳐도 안 된다면 그냥 가라. 어쩌겠어 보나마나 또 반짝거리는 돌멩이나 죽고 웃고 싶은 건데 아그 깊은 사랑. 이쪽엔 빠가놓은 게 많아 그래 나도 와라. 코묻은 돈이라도 빨개 어디 한번 봐봐. 한평생을 힙합에 바치겠다던 그 사람. 네가 뭐라건 전혀 상관없지만 다만 지켜봐 열정은 태양을 물어삼키고 원래 자기 잔이로 가니요 나체가 메타이판에 바치노 또 높이 손을 들고 외쳐봐 가니오. 지켜봐 열정은 태양을 물어삼키고 원래 자기 잔이로 가니요 나체가 메타이판에 바치노 또 높이 손을 들고 외쳐봐 가니오. 추억 속에 가끔씩 몸부림을 치는 날이야. 열정을 지닌 친구에 대한 짝사랑이야. 결국 마지막 기차 떠나 굴척거릴 맘이야. 아직 내 친구는 날 떠나지 않을 참이야. 지루함을 달래는 기다림에 보다 비춰봐 차가운 불길 다가가기 싫어 고작 아니야. 20세기는 이제 개척 21세기는 기적의 개척 잊혀진 신은 찢었던 게지 이젠 지랄이야. 게으른이는 운명을 말하지만 내 마지막 운명의 군유를 들은지 이제와 착각하지마. 배부른니 잠시 먹던 짓을 멈췄었지만 삼시세끼 잘 먹었다 하며 자랑하지마. 걱정의 시대는 지나 죽지가 될 밤이야. 겁쟁이들은 오늘 밤부터 눈물 삭힌 삶이야. 이 밤이야 너와 날 위한 시작이 판이야. 마지막 종성은 울려 막지만 내가 가지마. 지켜봐 열정은 태양을 물어삼키고